전할 거야 너에게. 날 보고 웃어주면 돼. 그래 그대로 날 바라보면 돼. 지금부터 마치 오랜 연인들처럼. I don't know, no, no. 사실 느껴보지 못했어. About love, love, love.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을까. 사랑을 대하는 너의 모습 그리만 변하게. 이건 단지 roleplay. Play with me now. The better 보여줘봐. 끝이 아닐지도 몰라. Play with me now. The better 우린 서로 기다렸던 건지 몰라. 피하는데 you feeling okay. 그럼 이제 끝내. 사랑의 순서는 요즘에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에. Maybe maybe 이대로 끝이 나면 I'm fine. Love is a lie. Love is a lie. Oh, no no no no. 상처가 남을지도 몰라. What is love love love. 너라면 날 것만 같아서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걸. 나를 설레게 하는 표정은 날 원하게 해. 위험해진 role play with me now. The better 보여줘봐. 끝이 아닐지도 몰라. Play with me now. The better 우린 서로 기다렸던 건지 몰라. Show me the one I see. 눈을 뗄 수가 없잖아.